보면 가슴이 떨리는데 다가가지 못하는 이유 난 겁이 많아서 그대가 내 옆을 스쳐도 난 그저 바라만 보네요 그랬었죠 나란 사람은 사랑도 하기 전에 이별부터 겁을 냈던 나였지만 사랑도 단순하게 생각할래요 사랑이 그래요 생각할수록 그저 웃음만 짓네요 마음 주면 떠날 거라고 마음을 닫은 채로 너를